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해거위원회가 17일과 19일 쿠웨이트와 탄자니아에서 김종일 동지 해거 로무니아 전국위원회가 19일 로무니아 사이지당에서 김종일 동지 서구 5돌 해거위원회가 20일 핀란드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해거위원회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구 5돌세 체험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 생리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종치문화 행사들을 의의 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